오늘 주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마음을 또 우리의 중심을 좀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도 참 좋아하는데, 마치 시집 갔던 딸이 친정집에 와서 친정 엄마 앞에 앉아있듯이 그렇게 예배드리시고, 또 아주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엄마가 가운데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옆에 막 엄마한테 이리저리 조르면서 손잡고 가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혜와 순전함 가운데 의탁하여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본사님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역설이 많습니다. 패러독스라 그러죠. 패러독스, 역설적인 것들이 참 많고, 그리고 그 역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신비와 깊이를 우리의 믿음과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이 깨닫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 역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산불이 나면 산불을 빨리 잡고 산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라에 따라서는,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산불을 끄지 않고 산불을 일부러 불을 내거나 아니면 산불을 그냥 두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산불이 번져나가도록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있어야 그 숲이 새롭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산불이 나지 않으면 산이 엉망이 되거든요. 땅도 비옥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을 독점하는 수종들이 나타나서 그 숲을 숲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간벌이라 그러죠. 이 숲의 건강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나가는 것을 간벌이라고 하는데, 산불이 자연적인 간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불이 있어야 이 씨앗이 트는 그런 수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종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숲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산불이 나는 것을 그냥 두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역설이죠. 우리가 태풍이 오면 참 피해가 많습니다. 이번에 차바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차바는 어느 이름인지 다 아시죠? 우리 만민교회 축구팀 이름이 차바예요. 그런데 그 차바라고 하는 태풍이 부산, 울산 이쪽 지역으로 또 와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과 또 우리가 인간이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태풍이 불어와야 생명체가 한번 다 뒤집어지면서 이 썩어 있는 것들, 상한 것들, 바다도 그 안에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산소가 공급돼야 될 것들이 바닷속 깊숙한 곳까지 뒤집어지면서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거죠. 태풍이 있어야 또 여러 가지 곤충이나 또 종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퍼져나가는,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가득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태풍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역설일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자연적인 역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역설도 있습니다. 역사 안에도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어떤 책을 소개받고, 책에 대한 제가 기호를 쭉 읽어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해방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이라는 말 자체는 얼마나 감격 어린 말입니까? 해방, 내가 죽음으로부터 또 어둠으로부터 노임받는다. 해방은 감격이 있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의 제목, 이 책의 그 내용이 해방의 비극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정권이 일어나기 전에 모택동이 국민들한테 이 뭐라 그럴까요, 분홍빛 약속을 오늘 우리 공약처럼 쏟아내 놓은 겁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농민들에게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여러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는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민을 해방하게 되면 당신들에게는 독립 보장하고 자유를 주겠다. 수많은 지식인들에게도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사업가들에게는 사유재산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공산정권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정반대에 인민을 해방한다고 해서 공산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지식인 50만 명이 무배를 간 거예요. 그때부터 평민들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방하겠노라고 나왔던 이들 때문에 공산정권 때문에 그 땅의 수많은 피극의 사건들이 역설적으로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이 땅 가운데 이처럼 수많은 역설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또 때로는 긍정적인 얼굴로 때로는 부정적인 얼굴로 역사들이 또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여 지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제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로움에 대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이 가득 차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도 역설적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려고 하면 이 나라는 도무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잘 이해할 때라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의미있게 신나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세상적인 관념과 자기의 사고 속에 묶여 있으면 세상적인 마음으로만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당시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약자였던 여성들을 위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람의 수에 들질 못했고 또 하나의 재산과 같았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무슨 말씀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는 역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매번 결혼식 때마다 이 말씀 받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네들의 시대 정신에서 보면 이 말씀은 말도 되지 않는 역설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노동의 도구였고 어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언제라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던 대상이 어린아이였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이 말씀보다 어찌 보면 더 역설적인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역설이 마가복음 10장 가운데서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그 정점을 이룹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옵니까? 신은 인간의 몸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역설인데 그 신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더 큰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당시의 관념에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는 역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역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할, 영원히 사라져야 할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부여잡았다는 것보다 더 역설적인 사건과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의 철학자였던 안병욱 선생께서 사색인의 향연이란 책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다.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역설적인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순전히 받아들이면서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그 역설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짧은 제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냐, 또 누구 때문에 살아있느냐 돌아보면 저를 가장 괴롭혔던 분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살아있어요.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분 때문에 그나마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학창시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학창시절 돌아보면 딱 떠오르는 선생님 얼굴이 어떤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악랄했던 그 선생님, 가장 정말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했던 그 선생님이 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내 길의 등불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선생님 아닙니까? 삶을 돌아보면 다 그런 역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순간들, 내 삶 속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역설적인 순간들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과 여정을 주님의 온전함을 통해서 향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젊은 청년 등장합니다. 이 청년 부자요 또 간원이었다고 공간보고 말씀하는데 젊은이에다가 또 이른 나이에 벌써 관직을 관원이 되었는데다가 또 부자였다 그랬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요즘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누구라 그래요? 네, 엄친아라 그럽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엄마가 이야기하는, 늘 칭찬하는 엄마의 친구의 그 아들,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지만 바로 엄친아와 같은 청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젊은 청년이요 또 부자요 또 간원이었던 한 젊은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십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다 이루어갔던 젊은이 엄친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 젊은이는, 이 청년은 아마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젊은이, 요즘 말로 하면 송중기나 혹은 박보검이나 혹은 김영근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큰일 났습니다. 어제도 요즘 박보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최고 인기잖아요. 요즘 뭐 구름에 뭐 무슨 뭐 있죠, 구름이 그린 뭐 뭐가 있던데, 아마 이 청년이 아마 그런 청년 아니었겠나.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청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청년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인고 하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성, 또 자기의 물질, 재산, 또 자기의 화려한 경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늘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 젊은이 마음속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질문을 던집니다. 진지한 질문 던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청년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진지하게 인생의 한계 앞에 섰던 사람은 이 질문을 다 던지는 거예요. 저도 던진 적이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언젠가 던진 적이 있으시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가정이, 새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린 다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어리석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이 우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우문 현답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업적을 이뤄야, 내가 이만큼만 부를 쌓아놓아야, 내가 이만큼만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 네 손으로 무언가를 해서, 너의 물질로 무언가를 해서, 네가 무언 업적을 쌓아서, 네가 어떤 무언 성취를 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의 함정이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라고, 키워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왜 다윗의 말이 유명합니까? 왜 우린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다윗이 수천 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그의 인생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다윗을 늘 기억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의 삶을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생의 질문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턱하니 섰을 때 그가 어린 꼬마로서 내놓았던 질문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는 비록 어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이가 그 어린 꼬마 다윗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재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내가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갑옷을 벗어버리고 내 손에 들려뒀던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 구원과 영생과 내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걷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멀리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도 그랬고 역사도 증언하고 있는 바, 칼과 창을 들어서 무기를 통해서 남아있었던 국가나 민족은 한 민족도 없습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럼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역사가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에 아무리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서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구원의 역사를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이 재단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문 말씀 속에 있는 한 가지 역설적인 사건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이 근심하며 수심이 얼굴에 가득해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요청하지 않으실까? 혹시 그런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메시지는, 본문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그 광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갑을 탐내신다거나 아니면 내 물질을 하나님께서 빠져가신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최선의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차선의 것, 그 다음 것, 다른 것 때문에 네가 최선의 것을 포기하고 있진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참 철없을 때 하는 일들 보면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지만 아이는 자기 손에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의 인생들은 다른 차선의 것, 그 다음의 것, 혹은 저 끝에 있는 아주 우선순위도 들지 못하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명과 구원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역설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큰 매개어 통로가 물질이니까요. 여러분, 물질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어쩔 수 없고요. 축복으로 안 여길 수도 괜찮습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은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요. 1992년에 미국 지금처럼 대선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빌 클린턴과 조지 후시가 붙었을 때였었습니다. 지금 그 클린턴이 지금 남편이죠. 남편과 조지 부시가 붙었을 텐데 그때 빌 클린턴이 무엇으로 당선되었냐 하면 경제 문제를 들고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It's economic stupid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만큼 경제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지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영생의 문 앞에서 돌아서서 죽음의 길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축복의 물질 때문에, 축복의 선물 때문에 이 선물에게 자기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줘버리고 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맡겨버려서 자기는 그 앞에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물질이 내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물질을 잘 관리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해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되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려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의 핵심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이 쌓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식을 저는 많이 가진 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더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영어 한 단어 더 아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 전체를 위해서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 올렸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지식 때문에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 길이에요. 이런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물질이 쌓이면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은총과 복이 많습니까? 근데 그 물질 때문에 도리어 그 물질에 종노릇하면서 물질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이렇게 서로 연애도 하고 서로 젊은 청년들 사귀고 하는 모습 보면 이야, 부럽다, 나도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작년 한해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데이트하는 젊은 청년들이 데이트 폭력이 3만 6천 건이에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한 해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죽어나가요. 여러분, 사랑의 자리, 물질의 자리, 지식의 자리, 얼마나 은총이 넘치는 자리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 곤고한 자리로 떨어지는 이 이상한 역설을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짧은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 시간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물질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처럼 섬겼던 것이 나의 지식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붙들었던 것이 나의 경력이나 나의 환경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 주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총이 많고 중하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의 부활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가을음악회로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을음악회를 합니다만 이 가을음악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땅 가운데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이 가을음악회의 목적 아닙니까? 이 일 속에 다른 것들이 주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이 순서 자체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 인간의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목회 경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기의 노하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교회 한 교회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일곱 번이나 반복해 나가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뛰어난 한 인간이 끌어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줄로 믿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 주님 앞에서 함께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저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제가 때로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십일조를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좀 진지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전체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10분의 1을 내 삶의 전부라고 해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근본적 정신과 아이디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 삶 전체를 나에게 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셔서 그것에 만족하겠다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과 이 땅과 모든 창조세계와 모든 인생의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므로 너도 나에게 삶 전체를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분명한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 닮아가지 않고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너의 삶 전체가 주일 말만 구별된 인생이 아니라 삶 전체가 내게 나오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그 뭐라 그러나요, 요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통로를 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때때로 들어가서 글도 남기고 글을 보기도 하는데, 이 CEO가 누구냐 하면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젊은입니다. 이 부인이 프리실라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 두 부부가 자신의 재산 전체 중에 99%를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기부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몇 퍼센트요? 방금 못 들으셨습니까? 99%. 미국 돈으로 하면 45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2조 천억 원. 안 놀라시는구나. 역시 우리는 심장이 강심장이신 것 같아요. 아무도 거의 놀라지 않으시는데 52조 천억 원, 이게 사실은 상상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뭐 얼마나 큰 돈인지 현실감은 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는 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1% 재산을 남겨놨습니다. 자기는 나와 우리 부 아내 우리 아이는 1%로 가겠다. 근데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것은 1%도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이 넘어요. 아이고, 이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이, 여러분, 이 마크 주커버그가 자기의 재산을 다 이 땅 가운데 내어놓은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코리안인 저한테 와서, 네 재산 내놔라. 그 제가 가진 것이 얼마이겠습니까? 제 지갑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찾고 찾으시는 그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나는 그 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내 아들까지, 내 생명까지 다 내어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일부를 또 드리고 또 늘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만,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말씀,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천 마리 양을 가져오고 또 어마어마한 기름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이신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우리 각자 각자에게 던지는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헌신들을 했고 해오셨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눈물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과 무료의 분량과 우리 헌신의 분량입니다만, 오늘 다시금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내가 너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혹은 내 권력의 일부나 물질의 일부나 내 환경의 일부가 아니라, 나는 너의 삶 전체를 통으로 내가 받아 산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이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가 그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